조선에서 지방공업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습니다. 평안남도 회창군의 식료품 생산단위들에서 40여일 동안에 장, 음료, 단과류를 비롯한 중요 생산공정들의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탄산단물 생산공정 등을 새로 꾸려놓았습니다. 종이 생산단위들에서는 세용에 다기능화된 초지기를 제작 설치해서 여러가지 학습장들과 위생종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. 강원도의 성도훈 종합식료공장에서는 용량 쌀 생산공정 등 10여 개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한 데 기초해서 사탕, 콩우유와 같은 식료품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목표들을 수행했습니다. 평안북도, 황해남도, 량강도를 비롯한 각 도시군들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공장들에 대한 현대화를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.